왔고 그걸 이제 이 기획자가 알게 됐어요. 아. 그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이름만 보니까 그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와서 걷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 둔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도중에 가셨던 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기획자분이 안 거예요. 장애인이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실 거다. 이제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이제 공유가 됐어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많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처음부터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안산에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산을 올라가거나 또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런 공간이 있죠. 그러면 과연 거기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 도로로 갈 것이냐 그거 아주 섬에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었었는데 반으로 올해는 마주보기를 해보자 그러면 줄님이 그래서 서로서로 걷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나누어서 한 팀은 둘레길처럼 그냥 옆길로 가고 두 줄로 나누어 가다가 또 한 줄은 이쪽 산 쪽 계단 쪽으로 올라가고 또 그게 동시에 만나고 또 같이 가다가 공원이 또 만나게 되면 앞쪽은 다시 산 쪽으로 올라가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뒤쪽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또 그분들 옆길로 세서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또 걸을 때도 둔턱이 있으면 힘들더라도 돌아서 가고 저기 가는데 직선으로 가면 좀 빠르지만 거기로 가면 둔턱이 있고 휠체어 갈 수 없는 길이라서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전동 휠체어도 두 분 계셨고 약간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끝까지 다 완주 걷고 가셨어요. 와 박수! 박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참여하는 모든 연출이나 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루트도 좀 바꾸고 혹은 더 추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돼서 고생하셨어요. 사고도 없이 그렇죠. 네 분이 완주하셨다는 말만 들어도 너무 성공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 시커멓게 지금 되게 지쳐 보여. 또 하나 안산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국민 제조를 한단 말이에요. 제작비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스피커를 빌려요. 그래서 하고 나서 뒷정리를 제가 했어요. 스피커를 돌려줘야 되는데 저도 가야 되고 안내 데스크는 또 다른 곳에 있어서 지켜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이거 아무데나 놓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뭐 근데 뭐 잠깐인데 뭐 조금만 있으면 저 안내 데스크에 다른 분이 와서 여기를 챙길 텐데 식사 좀 남은 거랑 건물 앞에다 모아놓고 얘기는 했죠. 스피커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스피커 안에 마이크가 없어진 거예요. 어머. 충분히 들고 그거를 주차되어 있는 차에다가 집어넣고 문 잠그면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도리를 못한 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빠릿빠릿한 이런 스텝은 그만둬야 되지 않나. 저 너무 슬픈 거 있잖아요. 제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남의 물건이 이걸 왜 내가 이렇게 단도리 전혀 참여공주 같지 않은 행동인데 저 물건 굉장히 잘 챙기고 남의 거 잘 챙겨주고 네, 잘 챙기고 또 워낙 스텝으로 오래 그렇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물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괴감에 빠져서 막 이러지 않나요? 네, 야외에서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실수잖아요. 뭐가 쉬웠을 수도 있어, 속상하고 맞아. 미안하고 물론 그분들한테 변상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사고도 없이 다친 분도 없고 해서 다 잘 끝났는데 거기서 액땜한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이크는 어떻게 됐어? 다시 주문해서 사고 그 비용을 제가 주는 걸로. 밥은 오늘 내가 사는 거. 기다리면 함께해요 가재울 라디오와 봉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봉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장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오랫동안 걸으면서 다니 프로젝트라고 일본 연출가 기구치 노리유키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 만든 건데 건물이나 공간에 들어가기에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무게 사이즈로 일부러 설계하고 제작한 반입물을 공동의 힘과 지혜로 반입하는 퍼포먼스를 이제 맨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출가는 돌아가셨지만 같이 했던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오픈해서 여러 가지 소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목재를 각목으로 해서 18m 되는 기다란 반입물을 만들어 놓고 단원고 앞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 생명안전부지공까지 가는데 반인물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이제 방해가 되니 이걸 이제 들고 가자라고 하는 거의 지시나 이런 건 하진 않거든요. 순례할 때 말은 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들고 갔어요. 좀 쉬운 길은 마지막이 꼬불탕 거리고 조금 힘든 막 나무도 있고 기둥도 있어서 데크가 있는 곳은 괜찮은데 자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공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5-6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걷던 분들이 얘기가 나온 거죠. 마지막에. 힘든 코스에서. 어디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안내하고 하는 분들이 다 배우분들인데 생명부지 공원까지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이거 남자들이 몇 명이 들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여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그런 이제 모습도 보였고 풀을 밟아서 되겠느냐.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잡초라서 좀 밟아도 되지 않겠나. 이제 나무만 좀 조심하고 나무꽃이랑 이런 거 그 잡초도 밟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하기 힘든데 이거 어차피 철수할 건데 잘라서 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5m 정도 남겨놓고 데크를 이용해서 되게 마지막 코스가 남코스였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하다고 비탈길로 내려가가지고 좀 이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은 가게 됐어요. 사실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를 몰랐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나오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안 들은 사람도 몇 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18m인데 참여 인원이 120명 정도라서 80명 정도는 들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서 따라갔거든요. 안에서 그런 다양한 소리가 나와서 서로 같이 의견 모아서 옮겼었어요. 마지막까지 생명안전부지공원에 갖다 놓고 끝냈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퍼포먼스고요. 재밌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무대 감독님으로 참여를 하셨네. 지난주부터 촛불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못 갔는데 계속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 다큐멘터리 부재 얘기요. 공동체 상영 신청을 하면 볼 수 있나 봐요. 상영을 어디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4.16 재단에서 맞아요. 뭐 포럼 하나 있었었어요. 거기 참여하려고 하는 건데 김무사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했죠.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재벌 책임자들 처벌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 그걸로 통과시켰죠. 패스트트랙에 올렸죠. 2005년도 참여정부 때 만든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 도입을 했대요. 직접 그 현장에 참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핸드폰. 그래서 팩스를 망가뜨린 거. 이은재 팩스 종이 공무원들이 자괴감에 빠져서 자유한국당 저 사람한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저지가 없고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것 같아. 막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한성교도 욕했대나 아무튼 진짜 이번에 끝을 봐야 돼. 벌줘야 돼.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거고 책임자 처벌 책임자 처벌 총선까지 갈 것도 없어. 이석기랑 통합진보당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김무성이고 뭐고 다 자한당도 없애라고 하는 거고 김무성도 내란죄로 청원 올라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피의원인데 거짓말하면 잡혀가거나 벌을 받겠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저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너희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화가 난다. 생떼 쓰는 사람들 앞뒤가 다른 사람들 진짜 앞뒤가 다른 사람들 혼나야 될 것 같아. 풍주쌤의 감질 타로 풍주쌤의 감질 타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로카드에 나오는 인물카드, 코트카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MBTI와 연결해서 그 캐릭터를 알아보고 있어요. MBTI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룹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태도에 따른 분류가 코트카드에서 포지션으로 나눈 분류와 비슷해요. 그래서 코트카드와 MBTI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중세시대의 예를 들어 시종과 기사, 여왕과 왕의 계급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코트카드는 계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포지션에 대한 얘기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포지션에 따라 우리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태도라는 건 밖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그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MBTI에서 행동 양식에 따라 나눌 때 네 개의 글자 중에서 밖의 두 글자를 나타내요. 맨 앞의 글자와 맨 뒤의 글자의 조합으로 네 분류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페이지 시종은 맨 앞에 I 그리고 맨 뒤에 P의 구성으로 IP 계열이라고 해서 적응력 있는 내향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트 기사는 맨 앞에 E 그리고 맨 뒤에 P의 구성으로 EP 계열이라고 해서 적응력 있는 외향형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퀸 여왕은 맨 앞에 I 그리고 맨 뒤에 J의 구성으로 IJ 계열이라고 해서 결정지향적 내향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킹왕은 맨 앞에 E 그리고 맨 뒤에 J의 구성으로 EJ 계열이라고 해서 결정지향적 외향형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나의 에너지를 외부의 대상에 쏟느냐? 그게 E예요. 엑스트로버전 아니면 내 안에 쏟느냐? I 인트로버전으로 맨 처음 글자가 E냐 I냐로 정해지죠. 그리고 맨 뒤에 글자 P와 J는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P, Perceiving, 문제 해결사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면 J, Judging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E냐 I냐, 뒤에 P냐 J냐에 따라서 우리는 네 개의 포지션, 페이지, 나이트, 퀸, 킹을 나눴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질에 따라서 안에 있는 두 글자가 정해집니다.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글자 N, 인투이션과 S, 센시빙은 세상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정해지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N, 인투이션이 헤드 인 클라우드, 이상적이고 실속에 떨어진다면 S, 센싱이 다운 투 어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실속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세 번째 글자 T, thinking과 F, feeling이 정해집니다. T는 사고를 통해서 성장을 위함이라면 F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NT는 이상적이고 성장을 위한 비전을 중시해서 불같다고 해서 원지로 표시를 하고요. NF는 이상적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감정의 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커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성장에 더 초점을 둔다면 ST, 자신의 의지나 생각인 칼로 표현해서 스워드로 표시를 하고요. 현실적이면서 관계를 중시한다면 SF, 실질적인 자원인 펜타클로 표시합니다. 이제 MBTI 4개의 글자 조합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앞으로 할 퀸은 IJ 계열로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I 내향적인데 J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컨트롤하려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정적 내향형이라고 합니다. 이 IJ 계열의 사람들은 비교적 진지해요. 내관적이고 인내하죠. 의사가 확고하며 무엇을 쉽게 믿거나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직한 마피아 보스 같은 리더라고 해요. 눈에 띄지 않는 걸 의미를 하죠. 조용히 자기 노선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IJ 계열인 퀸이 4명이 있겠죠. INTJ, 퀸 오브 원즈, INFJ, 퀸 오브 컵스, ISTJ, 퀸 오브 스워드, ISFJ, 퀸 오브 펜타클. 이 네 명의 여왕이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한 명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서 약간 어려우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찾아볼 수 있게 타로카드 이미지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자 음악구 쪽빛의 노래가 5월 24일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7시에 여의도 KBS 홀에서 공연을 해요. 백기환 선생님의 시에 신동일 선생님의 음악으로 제작된 작품이라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공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백기환 선생님 책 샀습니다. 버전 빨이야기 홍익문고 가서 제로페이로 샀습니다. 어버이날 어제였잖아요. 제가 못 가니까 조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꽃을 네가 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부모님하고 통화하는데 조카가 꽃보다는 돈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각자 5만 원씩 드렸대. 나는 근데 그게 와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너무 먼저. 아 요즘 애들은 빨라. 그렇죠.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왜 그랬냐고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나 아직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맞을까요? 작년 요 시기에 제가 스페인 걸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스페인에서 만났던 한국 그 1년이 됐는데 갑자기 생각나고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어제 만나면서 수다를 떨면서 하다 보니 가제율 라디오의 장수성 씨를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동대문에서 마을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더라고요. 좋다. 동대문에서 조그맣게 마을 카페를 만들어놓고 청소년들과 같이 초등학생들도 밥 같이 해서 나눠 먹고 사업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하고 배우고 하는 서대문구에는 장수성 씨가 마을 사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또 이제 구마다 뭐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 만나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있나 봐요.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우연히 만난 친구가 맞아, 또 맞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통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또 만나고 그치. 그런 거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을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맞출까요? 가제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4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